우리나라에서 한복도 북부 피해복구전 뒤에 진입한 인민군 장병들이 연일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회룡시 피해복구전 뒤에 참가한 각급 부대의 장병들은 단 2일 동안에 55동의 3층 살림집 기초굴착 공사를 끝냈으며 무산군에 급파된 인민군 군인들은 수백 리 구간의 철길과 도로 복구를 짧은 기간에 완료했습니다. 연사군에서는 흔적도 없이 터져나갔던 수백 미터의 제방이 단 4시간 만에 본래의 것보다 더 훌륭히 일도서고 하루 동안에만도 수만 매에 달하는 블루쿨을 생산해내는 성과가 이뤄됐습니다. 경운군에서는 도로 복구와 지대 정리, 살림집 기초굴착, 기초 콘크리트 체계가 결속되고 25일부터는 살림집 벽체 축조공사에 일제히 진입하여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